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그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돌아와 내 곁에 그날까지 알맞던